숨을 죽여 또 입술을 깨물어 제발 그를 떠나 내게 오길. 가끔은 네가 불행하길 난 바랬어. 이미 내 눈물은 다 마르고 버릇처럼 혼자 너에게 말하고 매일 밤 그렇게 불안했던 걸 보면 난 이렇게 될 거란 걸 알았는지.